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군인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추행의 폭발을 세척에 지펴려야 한다. 미군 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이 감행한 두 여중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반미촛불 시위가 세척에 타번지고 살인마들에 대한 내외의 커다란 저주와 격분을 불러일으켰던 때로부터 어언 15년이 되었다. 2002년 6월 13일 북침전쟁연습에 광군하던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은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도로에서 백주에 길 가던 나오린 신효순 신미선을 장갑차에 무한 개들어 무참히 깔아 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만 사람을 경악시킨 이 살인사건은 피해줄인 야수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양키 식인종들의 후예들인 날강도 미제 침략군만이 저지를 수 있는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으며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빚어낸 비극적 참변이었다. 짐승도 나출불킬 야수종 만행에 격노한 남조선인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그날부터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여 매일같이 격렬한 투쟁을 벌이었으며 각지로 화라산처럼 타번진 반미 촛불 시위는 온 남녘 땅을 휩쓸었다. 그러나 어만무리하고 파리염치한 미국은 우발적이니 공무집행 중이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저들의 범죄를 정당화해 나섰는가 하면 불평등한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을 코에 걸고 미군 살인마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살인마들을 본국으로 빼돌리는 비열한 망동을 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효순이 미선이의 피값을 받아내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지한 행동으로 모독하다 못해 슬픔에 잠긴 시내에서 광란적인 불꽃놀이까지 버젓이 벌여놓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쓰라린 상처에 재를 뿌리고 분노한 민심에 갈지라는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1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미제는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남조선에서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다. 두 여중학생 살인사건은 결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나 개별적인 미군놈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남조선을 타고 앉아 지혜법권적 특권을 누리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미제 침략군의 70여 년의 강점사는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식민지 노예 운영을 강요한 가장 극악무도한 침략과 약탈, 살인과 범죄로 얼룩져 있다. 동두천 여인 삭발 사건과 윤금희 살해 사건, 매양리 폭격 만행 등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가로타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며 감행한 치떨리는 온갖 만행들을 열구하자면 끝이 없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대미문의 치욕과 굴욕, 재난과 고통을 들쓰이고 있는 것도 성차지 않아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불장난 서동을 미친 듯이 벌리며 전체 조선민족에게 무손 핵전쟁 참화를 덜씌우기 위해 발광하고 있는 날강도 무리가 바로 미제 침략자들이다. 최근 미제는 핵 항공모함 타격단들을 비롯한 핵전략 자산들을 수시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끄어들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 핵전쟁 연습에 광군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기어이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가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타민족 멸살도 서슴지 않는 미제에 의해 오늘 조선반도는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우방이나 보호자가 아니라 침략자, 살인자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군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전체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를 남조선에서 내쫓고 참다운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미자주와 투쟁의 불길을 세척에 지펴려야 한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신효순, 신미선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다. 투쟁만이 효순이와 미선이의 피값을 받아내고 미제 야수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을 푸는 길이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각계층 인민들은 미제의 살인기들을 성토하고 살인마 처벌을 요구하던 15년 전의 반미촛불을 반미성전의 거세찬 횃불로 승화시켜 저주론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그의 빌부터 기득권을 유지해버리는 친미 주구들의 반민족적 책동을 단호히 짚으셔버려야 한다. 역대 친미 보수 세력은 조선민족에 대한 극도의 중어 사상에 물조준 미제 양키들이 제초되는 우방국 보건이 핵 우산이냐는 궤변들을 되받아 외우며 미국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고 살인마들의 범죄 행위를 비워도둔해왔다. 오늘도 친미 보수 세력은 미국을 한애비처럼 섬기며 침략적인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남조선을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대국들의 핵 전쟁터로 내맡기면서 추악한 친미 사대 행위를 일삼고 있다. 바로 이런 내국노들이 있기에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은 날이 갈수록 오만하고 포악하게 날치면서 온갖 말강도적인 범죄 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천하의 친미역적인 박군의 패당에게 준엄한 절추를 내린 거기세 거기백으로 민족의 전원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 기생하는 추악한 내국역적 무리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그 어떤 친미 추종 행위도 저도 용납하지 말고 견결히 반대 대격해 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리는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재앙의 화군인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거적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감으로써 외세가 없는 자주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6월 12일 평양.